또 두근거리네 내 맘이 날 보는 시선이 느껴져 널 보면 괜히 난 웃음이 나오고는 해 있잖아 좋아하나 봐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설레는 마음이 보이니 숨길 수 없는 내 진심이 너에게 먼저 다가가 보라고 해 어떤 별보다 저 햇살보다 네가 빛이 나 저 조한